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한 7년쯤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한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목사의 설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고 갔던 대화를 제가 자세히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알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설교를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 나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설교를 할 거야. 그분과 대화 가운데서 이 말을 듣고 야, 참 일리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선배 목사님과 설교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개 목사가 그런 말을 해? 변했구나. 무슨 소리? 언제 선지자들이 편한 소리 한 적 있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하고 또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해. 또 그 말을 듣고도 일리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이 항상 그 사람에게 약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을 때 필요에 따라서 마음에 위로를 주고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장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진정 환자를 위하는 말은 환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거합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 올바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의 조국인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고 자기의 종족인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유대 백성들은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 절대로 바벨론과 맞서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와 같은 시기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대합니다. 이제 앞으로 2년이 되기 전에 그 바벨론이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총명을 흐리게 하였고 예레미야가 자신의 예언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압제를 상징하고 있는 멍에를 메고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그것을 가서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냐가 인기 있었을까요? 하나냐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거짓을 전하고 있었던 그 하나냐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던 예레미야는 그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맞고 옥에 갇히는 극심한 고초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미리 정해놓고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말씀 가운데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성공한다 라고 하는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거짓 교훈이 기독교 가운데서 오늘날까지도 통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 말이 듣기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말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싶었겠습니까? 한국의 거짓된 기독교 지도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정권을 얻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찬사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들을 칭송하고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권세와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전했다면 아마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듣기 싫은 소리,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는 당장 그 사람에게 벌 주고 병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었던 가장 큰 징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욕망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해 놓으신 결과 사람들은 죄악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죄악 가운데 가장 먼저 바울이 언급한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적 타락의 절정이었던 동성 연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지적을 했고 그 결과 그들은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물주 하나님을 피조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죄악을 제외한 우리 인간들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내버려 두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버려 두사 2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 이 하우스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 신기하게도 집이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황폐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폐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죄악이 드러날 따름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더욱더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악하게 살아가고 여러 사람이 죄를 짓는 곳에서는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더욱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근본적인 성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으로 마음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점점 더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금속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금이나 은 또는 동을 화폐로 사용했는데 그 화폐의 무게를 달고 얼마나 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얼마나 은이나 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 금속의 순도를 가리켜서 돈의 값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화폐 단위라고 할지라도 귀금속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금액, 그 화폐의 가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겔이라고 할지라도 왕궁의 세겔과 성전의 세겔과 일반 사람들이 쓰는 세겔이 그 가치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어떠한 화폐를 만들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을 아주 조금만 넣고 가치가 없는 금속이나 불순물들을 많이 넣고 화폐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화폐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크나큰 가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겉모양을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것, 다시 말해서 겉모양은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 없는 것, 그것을 상실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이라고 하는 불순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습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21가지나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악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고 악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죄악 21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이 없겠지만 또 그냥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지적하는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 이러한 죄들이 있구나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들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는 가운데 나는 그 죄악의 21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첫 번째 그룹에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를 지적합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의, justice의 반대 개념으로서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언급하게 되고 있는 그 죄악들을 총칭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추악과 악의는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추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다시 말해서 외부로 드러나고 있는 죄악을 의미한다면 악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게 만드는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악된 성품을 말합니다. 또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말하는데 가져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욕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더 많은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도 다른 사람의 손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고 나만 이익만 된다는 되면 좋다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한 성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성경은 가득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컵에 독이 들어가면 그 독이 한 방울이 떨어지든지 한 스푼이 떨어지든지 그 물은 전체가 오염이 되어서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죄악이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죄로 오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득 찬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전 인격에 있어서 악한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을 세상과 대조해 볼 때 세상의 신문 속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좀 많이 악한 사람 우리는 좀 더락한 사람, 이러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그룹에서 뭐를 말합니까?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하해 주어야 하고 기뻐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마음인데,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저 사람이 평소에 나와 별 차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보다 못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내 마음 가운데 시기가 생깁니다. 저 사람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지금 나보다 소위 말해 출세했으면 내 마음에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기로 끝나느냐?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깁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기한 결과 직접 살인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시기가 미움으로 이어졌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더욱더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죄는 사람들에게 분쟁을 가져다 줍니다. 각자 서로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것은 정말로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경제계에서 가장 초점을 맞췄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롯데그룹이 형제들이 이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하면서 함께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나누었던 나의 형제 자매가 그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개입이 되니까 서로 소송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서로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 간에 아무런 분쟁이 없는 것을 보면 아, 유산이 별로 없나 보구나,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과 사악함이 얼마나 큰지, 내 마음의 욕심은 이처럼 분쟁으로 연결이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사기로 이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악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악독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이 악한 마음들을 이제 하나로 여러 가지로 통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30절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30절 말씀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29절에서 맨 마지막에 수근수근 하는 자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30절의 말씀을 읽은 것은 수근수근 하는 자와 비방하는 자를 함께 보기 위해서입니다. 수근수근 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둘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수근수근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있을 때요, 없을 때요?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것, 요즘 우리가 많이 말하는 말로 뒷담화이고, 비방하는 것은 당사자의 면전에서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뒷담화가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그 뒷담화를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쾌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면 안 되는 것 뻔히 알지만 점점 뒷담화를 하다 보면 즐거워지고, 나도 한 말을 뭔가 더 해야 이 가운데 낄 것 같아서 그 가운데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 뒷담화인데, 그것이 바로 죄악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멀쩡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담화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성 댓글과 같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숨어서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비겁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속을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의 죄를 다른 무서운 죄악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수동태로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는 자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능동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해석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전자로 해석했습니까? 후자로 해석했습니까? 전자로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 표현 앞에 작은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성경에는 숫자 3이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네? 뭐 어떤 것은 2 뭐 써 있을 수도 있고 1 써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밑에 보면 주석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혹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문맥을 볼 때 어떠한 해석이 올바른가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인간의 죄악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저는 이제 어제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크나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것에 대해서는 엄청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말을 들여하지도 않고 고집부리면서 언제나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과 딸에 대해서는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꼼짝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판하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자신도 악한 생각을 할 뿐만이 아니라 동료들도 죄악으로 인도하는 악의 전파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이번 절에서 대표적인 죄로 언급하고 있는데 부모에 대한 순종, 그것도 절대적인 순종은 구약시대부터 어김없이 등장해왔던 사람의 도리고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성경에서는 아주 심각한 죄, 구약 성경에서는 돌로 맞아 죽을 죄로 성경은 취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언급된 죄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인데 졸고 있는 우리 학생, 아예 작정하고 자고 있는 학생 내가 범하고 있는 죄가 지금 언급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잘 읽어봐야 할 텐데 31절 우리가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매한 자는 말 그대로 이해력이 없는 자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해력이 없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머리가 나쁜 건데.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배약하는 자는 약속에 충실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대하다 보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을 정말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뒤에 어떤 다른 상황이 생기면 그 앞에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는 채 덜컥 또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시간 약속을 하면 이 사람은 오늘도 늦을 거야 라고 당연하게 역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람들을 사람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뢰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 약속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지금까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고 전제해놓고 앞으로는 약속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약속도 이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거나 약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다짐한 것들을 행치 않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이 아주 심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어지는 것은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라는 말인데 이것은 비슷한 뜻입니다. 일단 무정한 자는 당시의 문화의 배경으로 볼 때 어린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나이든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녀와 같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애정과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무자비한 자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었냐면 당시에 로마 사회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키우지 말아야 할 것인가의 결정을 남편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산후의 고통 가운데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남편의 발 앞에 이렇게 놓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 이년 건강하고 쓸모있겠다. 앞으로 나의 대를 이어서 장군이 잘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 그 아이를 이렇게 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아이를 내버려 두고서 이렇게 딴 데를 쳐다보게 되면 그 아이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광장에 내버려지는 것이 당시 아주 만연되어 있었던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그 정도까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악한지 자녀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한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가족 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모 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을 정말로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참으로 우리도 이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상으로 바울이 언급한 21가지의 죄를 조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죄가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만 나 스스로에게 적용해보아도 내가 얼마나 많은 죄가 이곳에 해당되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누가 봐도 크나큰 죄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열했을까 이것을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냥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길 만한 그러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봐라. 너희가 바로 이러한 죄목에 해당되고 있지 않느냐. 너도 죄의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죄의 여러 항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말씀할 때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별로 심각하지 않은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언급이 될 때 회개가 선포가 될 때 바로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의 악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훨씬 더 저를 두렵게 합니다. 3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위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죄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행하면 너희들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몰라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편만 하라라고 말하는 명령을 몰라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라는 명령을 몰라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우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토록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압니다. 양심을 통해서 본능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이 확실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왜 옳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죄 짓는 사람을 보면서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날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싶고 세상의 법칙이 다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최면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하면서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까지도 두둔하고 때로는 죄의 결과로 얻게 된 그러한 이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멸망이요 사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왜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삽니까? 단지 세상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과 좀 맞추지 않으면 바보 소리 들어 이 말이 두려워서 우리도 같이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다시금 2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막 근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 온갖 정욕과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염되고 상실되어 있는 마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의 결말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왜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을 합니까? 왜 죄를 지은 사람을 앞에 두고 너희는 사형이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왜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 여러분들이 암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총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총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온전하게 진단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부패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패한 육신, 마음에 있는 심령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기억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새기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므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은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